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 침략군이 괴뢰 패단과 작당하여 성주 골포장에 사드 장비들을 기습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드 배치 책 등을 견결히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항의 기세가 두려워 미제 침략군은 25일 야밤에 도적 고양이처럼 부산과 오산 외관에 분산 배치해두었던 사드 장비들을 배치지로 출발시켰습니다.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 교례당국은 북침 합동군사 연습의 한거리로 견인차, 호송차, 유조차들과 8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X밴드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6기의 이동식 발사대를 비롯한 사드의 대부분 장비들을 26일 새벽까지 배치진 성주 골프장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미제 침략군의 강제적인 사드 장비 반입에 격분한 성주군 초전면 소속리 주민들과 원불교인들이 항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5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와 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를 반대해서 180차 평화 군축 집회를 가졌습니다.